나를 눈을 감고 얘기하네. 떨리면서 잡아주던 눈 난 알고 있잖아. 네가 있어 나는 좋아. 내 인생의 꿈을 주던 너, 난 네가 필요해. 사랑하는 사람아,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. 이렇게 내 품에서 자고 있는 너를 보니.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, 우리 이제 하나가 되자. 너를 보니